우리 주위에는 이제 갓 부모가 된 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40대면 애들은 초딩에서 고딩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 40대에 조금 늦게 결혼한 분들 있습니다. 이분들 중 정말 큰 맘 먹고 아기를 가진 늦가기 부모들,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지만 그 마음 먹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헉! 40대 초짜 부모. 자, 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태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아이와 교감하는 어떤 시작? 뭐 이런 부분이 되는 거니까 우리 그 얘기를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럼 오늘은 또 그 많은 인터뷰도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기대! 기대, 기대! 태동에 대해서 과연 어떤 느낌인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태동. 태동이 제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 왜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애가 발로 차고 막 이런 느낌인 줄 좀, 알았어요. 그 좀 한참 좀 컸을 때의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겠죠, 그건?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네. 너무 앞서가셨네. 모르니까. 임신하자는 겪을 수 없는, 그러니까 대리, 뭐 어떻게 느껴볼 수 없는 거니까. 에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느낌이 뭔지 얘기를 해도 정확히 모르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책을 보니까 이때쯤 나온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모른 거지 나는. 근데 이게 너무 늦게까지, 6개월 될 때까지 태동이 안 느껴지면 의사와 상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돼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겐 태동이 없지? 이상이 있는 건가? 의사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건가? 라고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미 알아서 일찍 느끼시는 분들은 3개월부터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뭐 3개월은 이제 심한가? 4개월부터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뭐 이러는데 조금 그 처음이시거나 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늦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6개월 때까지도 뭐 없으면은 의사와 얘기를 해봐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5개월이 끝나가는데 없는 거야.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없지? 얘기를 해야 되나? 태동? 태동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건가? 이 발차기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쳤죠. 태동 느낌. 엔터. 이러고 쳤더니 이렇게 뭐 게시판 같은데 이렇게 조금 올려놓은, 그러니까 저와 같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런 발차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뭔가 이렇게 뽀글 뽀글 하는 느낌이래요. 작게 뭐 이렇게 거품 터지듯이 물방울 뭐 이렇게 되는 터지듯이 그런 느낌이래요. 어? 나 그런 느낌 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렇게 왜 소화가 잘 안 되면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소화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왜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꾸룩꾸룩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나는 그냥 소화가 안 되거나 내 뱃속에 나는 소리라겠지 그게 태동일 거다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쫙 여러 사람이 보니까 좀 비슷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뽀록거리는 뭐 그런 느낌 있는 거죠. 저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나 태동이 있는 거네? 안심? 이러고 그냥 말았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처음 이런 걸 접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아 나 이게 태동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게 막 여기저기서 뽀글 뽀글 뽀글 뽀글 계속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심하고 이것이 태동이려니 하고 있었고, 이제 그것이 점점 이제 둔탁해지죠. 뽀글이 뿌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좀 느낌도 조금씩 강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쫙 훑어내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약간 좀 무거운 느낌으로 이제 바뀌어서 나중에는 발차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뱃속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조금씩 들어요. 지금 몇 주 됐죠? 28주요. 28주? 지금은 어때요? 저희 집에서는 불러요. 반짝반짝반짝 그래요. 움직인다고.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살짝 뭔가가 좀 움직인다 느낌이 좀 들어요. 저희도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난 뭐야? 솔직히 뭐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속에서 느끼는 느낌하고 그러니까, 다르죠. 그렇죠. 엄청 틀린 거예요. 이제 자기 몸에서 느끼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바로 느끼고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오는데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뭐가 움직인다는 건지 저는 지금 심하게 움직일 때는 배가 들썩거리는 거 보여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책상 덜컹 하듯이 배가 덜컹 움직이는 게 보여요. 예, 보여요. 보일 정도예요. 이게 배가 이렇게 한번 울쭉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고 주변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 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그 발의 움직임까지 보인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예, 한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 한 40주 가까이 되면은 30주 후반이죠. 그럼 이렇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보여요. 배가 움직이는 배가 게. 이렇게 네. 발이 움직이는 네. 게 보인다고. 네. 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긴 보여요. 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아직 보이는 정도까지는 못 갔고 아직 30주도 안 됐으니까 대신에 이제 이렇게 손을 대고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벌컥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신랑도 손 대고 있으면 그게 느껴져서 그 재미 붙여갖고 가끔 이렇게 손 대보고 그러다가 이제 운이 좋으면 아빠한테 반응해주면 이제 신기해갖고 움직인다 이렇게 되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조용하면 실망하고 돌아서고 뭐 그렇죠. 6개월쯤 되면 이미 이제 그 말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 엄마와 그 신경의 교감을 하는 단계로 발전이 된다고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미 이제 교감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은 이제 열심히 해도 아직은 애가 발달이 덜 됐을 수 있는데 뭐 한 6개월 이후 이때쯤부터는 실제로 이제 교감이 가능하다라고 들었고 이제 그때 흔히 말하는 태교를 뭐 이제 한다라고 하고서 그때 그러면서 동시에 아빠 목소리가 더 잘 이제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써 있었어요. 저희 집은 이제 애가 하나 이미 있으니 큰 애가 있으니까. 이제 집에 오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지금 아들이 놀고 있으면은 얘도 같이 논대요. 좋아, 막 움직인다고. 우와. 그러니까 그 아빠가 하는 건 아빠가 하는 건데 그게 또 지내,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통하는. 벌써 통하는 거야? 뭔가 통하는 거더라고요. 엉아가 놀 때 같이. 그러니까 아들인가요? 예. 아, 아들이에요? 좀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와. 같은 아기가 막 이렇게 뭐 놀고 막 그러면은 좀 원래 엄마가 편해서 그런지 좀 뭔가 좀 더 움직인다고 움직임이 더 있다고 신기하네요. 첫째가 아니고 이제 둘째니까 오히려 그 느끼는 게 더 빠를 수는 있어요. 첫째 같은 거 없으니까 이제 말 그대로 첫 경험이니까 정확히 이거 모를 수 있는데 이제 둘째를 임신하다 보니까 그 느낌을 좀 알고 애도 뭐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은 얘가 또 더 잘 논다 느낌이 더 강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예, 네, 한번 경험하면 저 일찍 느끼고 잘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심할 때는 하도 움직여서 정신이 없을 때도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배에서 뭔가 들썩들썩 하니까 마치 이렇게 왜 화장실 가고 싶으면은 뭐 집중 안 되듯이 배가 들썩들썩 하는데 뭐 배고파도 꼬르륵 하면은 또 집중 안 되듯이 배가 들썩들썩 하니까는 뭐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정신이 없는 거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이놈이 조용할 땐 조용하고 또 움직일 땐 조금씩 움직이다가 또 금방 조용하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자주 자기와 깨기를 반복하는 건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태동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엄마와 실질적으로 교감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연결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초기에는 초음파가 아니고서는 얘가 존재한다는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서 저는 정말 초기에는 얘가 제대로 크는 건지 궁금해서 실시간으로 초음파를 달고 싶어 생각한 적도 있을 정도로 평소에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 가끔씩 이놈이 나 여기 있어 하고서 차주니까 아, 그래, 네가 아직 살아있구나. 장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큰 교감이 아닐까. 그래서 그 아빠, 그러니까 저희 신랑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뱃속에 듣고서 몇 달 동안씩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니까 이 모성과 부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나 봐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얘가 차면 차고 깼구나 자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빠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손을 댄다고 해서 애가 이렇게 잘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쩌다가 이제 한 발로 찾으면 신기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에서 확실히 좀 이게 뭐랄까 신비감도 주면서 기쁨도 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신기하다고. 엄마의 특권이죠 어떻게 보면. 예, 신기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모성이라는 게 무조건적이 되는 거 아니겠냐고 얘기하는 신랑의 말에 동의를 하게 됐죠. 지금 저희 아들을 많이 이렇게 아내보다 제가 많이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아프거나 잠결에는 아빠를 찾지 않고 엄마를 찾더라는 거죠. 아, 아빠가 더 많이 돌봐줌에도 불구하고 서운했구나. 어느 때는 아빠를 찾더니 좀 심하게 아프고 난 다음부터는 엄마를 찾더라고요. 아빠 필요 없어. 또 이제 제가 요새는 좀 컸다고 제가 그 애를 좀 혼내는 편이거든요. 좀 뭔가를 잡는다거나 그러면은 잡아야 되니까. 이제 그게 싫은 이제 저는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엄마한테 쪼르르 가서 이제 엄마한테 가면 이제 드러나고 하다못해 엉덩이도 들맞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는 거고 아빠는 저 장난칠 때 이럴 때 저 뭐 이게 힘쓰고 할 때는 아빠 찾고 사회생활 잘한 애가 그게 모성과 부성의 차이라니까요. 아 그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언제 그러니까 첫 한참 어렸죠. 그러니까 이보다 한참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저랑 자주 있다 보니까 엄마를 안 찾길래 오 아빠 찾네 이렇게 좋아했더니 아유 요새는 안 그러더라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예전에는 아빠하고 찾더니 요새는 안 찾아. 부르지도 않아. 어쩌나 저 서운해하는 표정을. 밥은 내가 다 차려주고 그러는데. 그럼 언제 한번 나를 잡아서 아드님하고 독대를 하시죠. 아들아 난 서운해 이러면서. 서운해가 아니고 이제 살살 달래야 돼요. 비굴한 아빠의 모습으로. 아, 뭐 어쨌든 이게 힘든 것도 있는 만큼 그만큼 또 새로운 기쁨도 있는 것 같네요.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르죠 확실히. 이제 엄마가 이제 지금 이렇게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하고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는 뭐 점점 크는 모습, 뭐 이렇게 놀고 우리한테 기쁨도 주고 어떤 때는 욱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커가는 모습이 그런 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를 낳고 뭐 하나 낳고 둘 낳고 능력 때문에 뭐 셋 낳고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욱 아빠. 욱 아우 이거 힘들어요. 저기 키우다 보니까 알아요. 내가 화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스스로 이제 이성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감정이 어느 순간 올라와요. 이성과 감정을 이게 적당히 조절해야 되고 또 그 말 안 듣는 애를 어떤 식으로 좀 달래야 되는가, 이끌어야 되는가, 이게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또 쉬워요. 사실 눈높이가 걔가 뭘 원하는가를 판단하면은, 사실 거기를 살살 달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걔의 눈높이가 아니잖아요. 어른의 눈높이. 그러니 당연히 성질 급하면은, 손이 먼저 가고, 입이 좀 커지, 목소리가 커지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낳고 나서도 또 사실은 또 문제가 많겠죠. 다 또 새로운 영역이고 다 아, 뭐 또 하나씩 해 나가야지 어떻게. 네, 그거 이제 내일의 모습인데 이제 낳고 나서 모습인데 나중에 이제, 고민합시다. 네, 저는 현재의 고민이고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현재는 그렇고 어쨌든 그 현재에 충실하면 돼요 항상. 그래요. 그, 뭐 내일 뭐 내후년 뭐 몇 살 때 그건 나중 문제고 항상 오늘 현재 고민은 현재 것만 고민하는 게 낫더라고요. 이게 뭐 아이디어가 되나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 하여간 제가 느꼈던 어떤 태동의 느낌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세 분 하겠습니다. 전화로 인터뷰하다 보니 음질이 떨어지며 잡음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평에 사는 유연이라고 합니다. 현재 30대 후반이고요. 3남매 엄마이면서 레크레이션 강사와 돌잔치 MC를 병행하고 있고요. 현재는 양평에서 양평을 알리기 위해서 농촌 체험 지도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저는 일산에 살고 있는 10살, 6살 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예. 저희 엄마입니다. 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3월에 출산하신 서희 엄마의 태동 느낌은 어떠셨나요? 꼬르꼬르거리는 느낌 같은 거.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런 건 사실 잘 몰랐고 쿵쿵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제 속에서 뭔가 쿵쿵거리는 거. 실질적으로 얘가 뭔가를 뭔가 제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게 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도 지금 생각하면 그게 태동이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뭐 뱃속에 꾸르륵거리나 그냥 이렇게가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아 이게 확실히 태동이구나 왜 몇 개월 이상 되면 태동을 느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또 지나니까 움직임이 커지니까 뭔가 이제 속에서 뭔가 꿀럭꿀럭거리니까 아 이게 태동이라고 하는구나 처음 느껴보는 거니까 이상하고 그냥 신기하고 진짜 있나 얘가 진짜 뭔가가 속에 있긴 있나 그냥 왜 초음파로 보면 보이긴 하잖아요. 그거 뭐죠? 그냥 뱃속에 그냥 이렇게 있었을 때 그냥 초음파로 봤을 때는 아 저 이쁜 눈에 보이니까 그랬는데 뱃속에서 이렇게 꿈꿀 때 뭐 초반에는 후기로 갔을 때는 아 진짜 얘가 커지니까 크기도 컸잖아요.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이 엄청 많고 이러니까는 그런 생각 엄마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초기에는 그냥 이게 뭐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연인 씨는 어떠셨나요? 배에 심장이 들어가서 뛰는 것처럼 그런 느낌? 뭐 이게 누가 이렇게 쿵쾅 갑자기 움직이잖아 배에서 뭐가 딱 움직이는데 그때 아 이게 태동이구나 라고 느꼈지만 이게 쿵쾅 느낀 게 이게 태동인가 처음에는 이게 잘 몰라 그걸 정말 태동인지 아닌지 약간 미세하니까 처음에는 근데 점점 계속 갈수록 태동이 더 심해지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점점 갈수록 이제 발로 차는 그 감각 자체가 틀리니까 아 애가 발로 차고 있고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지. 일산 두자매 엄마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다 이게 긴간인가 이러면서 이게 그걸까 막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내 기억에 막 엄마한테 전화 걸어서 잘못된 것 같다 막 이러고 오도방정 떨다가 야단 맞은 기억이 났거든. 꿀럭꿀럭 하는 것 같아. 왜 그 남자들은 그거 하지 않나 이렇게 왜 이렇게 그 힘줄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비틀 때 이렇게 힘줄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꿀럭하고 그런 느낌이야. 나도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운동하다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딱 비트는데 오 그거랑 흡사하더라고. 그럼 이번에는 그렇게 태동을 느끼던 아기를 힘들게 낳았는데 느낌이 어땠나요? 처음에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는 괴리감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얘가 내 뱃속에서 나왔나? 처음에 이제 몸조리하고 이랬을 때는 몸조리하러 같이 갔을 때 엄마는 막 예쁘다고 신경인데 산조리에 있다가 거기 신경에 소리했거든요. 엄마는 막, 막 너무 예쁘다고 막 그런데 예쁜지도 잘 모르겠고 왜 울고 막 자지도 않고 막 그런 마음이 솔직히 컸어요. 근데 피곤한 근데 피곤하지만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저밖에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무감 책임감보다는 의무감이 더 컸고 그때는 그래서 예쁜지도 잘 모르겠고 진짜 예쁜 거 그냥 되게 이상하고 막 좀 뭔가 좀 두려운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이상하고 두려운 마음이 훨씬 더 이제 거의 한 90%였고 한 40, 한 달 지나서 한 40, 50일 정도 50일 네, 그때쯤 되니까 볼 때쯤 되니까 이제 막 웃고 이러니까 웃고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제가 좀 얘한테 좀 익숙해져 가고 보니까 뭔가 표정이 좀 들고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좀 뭔가 좀 들어오게 될만 하니까 그때부터 조금 예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진짜로 좀 약간 겁나고 뭔가 좀 건드리지도 못하고 옆에 눕지도 못했어요. 막 한 1m 떨어져서 막 자고 그랬거든요. 가지도 못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3남매 엄마인 연희 씨는 첫째, 둘째, 셋째로 갈수록 다른 느낌이 있었나요? 때는 아주 신비로웠지. 아, 내 배에서 그렇게 애가 발을 차는구나 라고 느꼈지만 둘째, 셋째는 아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셋째? 셋째 때도 나는 그 태동에 대해서 신비롭다기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지. 근데 셋째 때는? 그렇지. 내 운명이니까 얘 날 거니까 아 잘 크고 건강하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거지 그냥. 둘째하고 이런 장구하고 셋째를 보는 건 어떤 것 같아? 나올수록 더 예쁘긴 하지. 왜냐면 난 좀 안쓰럽더라 셋째가. 엄마도 나이 많고 아빠도 나이 많고 이제 그렇게 얘기 나니까 우리 첫째 때는 다 베풀어줄 수 있고 내가 거의 올인하거든. 근데 둘째 셋째 갈수록 내가 좀 약간 그 첫째 때 여린 없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예쁘긴 해. 첫째 같이 그 잘해주지 못해. 그렇게. 첫째는 정말 다 해줬거든. 해달라는 건 첫째가 제일 딱 제일 많이 받지. 뭐든지 다 도전인데 첫째 해봤으니까 둘째까지도 이렇게 하면 돼 하고 셋째는 아, 나 이거 안 해도 돼 이러고 먹는 것도 야 첫째는 너 차라리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둘째는 야 먹어도 돼. 괜찮아 안 죽어. 먹어. 이런 거지. 네, 다 이제 이미 다 키워봤으니까 얘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막 키운다고 할까? 첫째는 되게 조심스럽게 키웠다고 생각하면 은 셋째는 우리는 방목이야. 네가 알아서 커. 괜찮아. 이러고. 딸 둘을 키우는 입장은 어떠신가요? 큰애는 자유방임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내가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 근데 둘째는 애가 워낙 좀 고집도 있고 천방지축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규칙이 더 많아졌어, 걔한테는. 언니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언니한테 더 이제 견제를 하려고 하니까 얘가 좀 더 사고를 더 많이 쳐. 그러니까 우리 집은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큰애 따라서 둘째는 보고 배우면서 그냥 저절로 큰다고 하는데 둘째보다 셋째는 더하고 여기 밑으로 갈수록 더하다는데 우리는 손이 더 많이 가, 둘째가. 새남매와 두자매를 키우신 두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서희 엄마는 둘째에 대한 생각은, 둘째 계획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진짜 아니었거든요. 절대로 아니었는데 그냥 임신 후기 되고 또 태어난 걸 보니까 좀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둘째에 대해서. 임신했을 때도 진짜 아니었거든요. 둘째는 무슨 둘째냐고 힘들어 죽겠다고 막 그랬는데 제 친구도 막 특히 딸은 더 심하다고 저보고도 계속 둘째 낳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되게 약간 이기적인 것도 있고 좀 약간 아무리 뭐 그렇게 가르쳐도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엄마만 계속 찾는다고 뭐 그런 게 좀 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엄마구나라고 느낄 때는 있나요? 지난주 일요일날 둘째가 너무 울고 불고 저거 갖고 싶다고 그러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백화점에 데코레이션 해놓은 그 풍선 내놓으라고 제가 풍선을 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이쁘게 꾸며져 있는 것도 있었지만 저거 너무 갖고 싶다고 저거 사달라는 걸 못 사준다 저건 파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진짜 사람들 앞에서 패고 싶더라고 근데 팰 수는 없잖아 그래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이제 그 앞을 2층 좌파 팀장님이 지나가길래 진짜 엄마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는 붙잡았어 그래가지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정말 죄송한데 저거 괜찮으시면 하나만 떼주시면 안 되냐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걸 받아들고 나오면서 진짜 내가 엄마니까 이 짓을 하지 다시는 못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온 적이 있어. 그게 지난주였어. 와 얼마나 다시는 저 사람 못 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와 내 애가 막 정말 너무 갖고 싶어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진짜 엄마 아니었으면 내가 만일 엄마 아니었다면 엄마가 아니고 그렇게 막 하고 있는 엄마를 봤으면 뭐 저러냐 막 그러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텐데 야 나도 엄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건네줬어 사소하고 치사스럽고 치졸한 거에서 엄마임을 느낀다 진짜 얼굴에 철판 깔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나도 엄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임산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요. 힘들어도 버팁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